봐요. 언제나 곁에 빛이 있어요. 꿈에서 깨어지지 않게 그댈 널 볼 수 있게 baby. 멈춰진 시간 속 아득한 적응 속에 나를 감싸던 온기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. 그대여 love me, oh kiss me. 눈을 감아봐요. 언제나 곁에 with me 있어요. 꿈에서 깨어지지 않게 그댈 널 볼 수 있게 baby. 눈물뿐이던 내게 그대는 미소로 다가와. 그대여 눈을 감아봐요. 별들이 흐르는 이 이제 고백해요. 언제나 곁에 빛이 있어요. 꿈에서 깨어지지 않게 나를 보며 말해줘. Kiss me.